가끔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 밤 가슴 속에 가득 별빛처럼 가득 당신 얼굴이 아련해 아 내 안에 활짝 피어난 들꽃 하나 꺾어 지고서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 가주어 사랑이